소나기 다시 내려놓고 꽃다발 가슴에 묻어두고 밤새워 써둔 편지도 비에 적셔 내린대 창문은 또 열어보고 그대 이름을 불러도 대답 없는 벨소리만 귓가에 들리네 아까 원한 모든 것이 그리워 아까 원한 모든 것이 괴로워 아까 원한 너 말고는 다른 여자 몰라 안녕해 안녕한 그대여 따라다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안녕맨 안녕한 그대여 따라다다 오늘도 그대가 떠나질 않나 안녕맨 거리를 또 헤매죠 어딘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또 그대가 나타나 찾아올지 몰라 I'm your man 눈 감은듯 선명해도 귓가에 목소리 들려와도 그대 향기 맴돌아도 이미 그댄 떠나고 떠나니 또 생각나고 가고 났어야 알아줘 이게 바로 사랑일까 떠나가 그대여 아까 원한 모든 것이 그리워 아까 원한 모든 것이 괴로워 아까 원한 떠나버린 네 생각에 돌아 I'm your man 따라다다 오늘도 나는 오늘도 그대만 생각해 I'm your man I'm your man 그대여 따라다다 오늘도 그대가 떠나질 않나 I'm your man 거리를 또 헤매죠 어딘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또 그대가 나타나 I'm your man 그대라도 모르죠 웃으며 반겨줄까 다시 찾아올지 몰라 이제 나라 남자 잊은 거잖아 비참하잖아 왜 난 안 되니 내가 네 사람이잖아